Lego, 내 그냥 놔둬. 순진한 엔젤보단 devil. 봐도 똑바로 봐도 나란 듣는 내 그게 나라고. 뻔한 건 다 저리 치워봐봐. 생각보다 꿈이 좀 높아. Really, really me, I'm a cherry on top, yeah. 쟤 위 on top.